사람이 안 들리세요? 난데, 여보세요? 안 들리시나요? 이건 뭐야? 삭제할래. 삭제 어떻게 하지? 숨기기. 응. 안 들려요? 안 들리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잘 들려요? 뭐야? 안 들린다며? 들리네? 아이고, 한 시간만 하고 끌 거야. 하하하. 한 시간만 하고. 오늘 잤어요. 잠만 잤어. 오늘 하루, 맞아. 고기도 먹었어요. 돼지고기. 돼지고기. 맛있더라고. 돼지고기. 액장. 돼지고기를, 김치를 진짜 돼지고기 굽고 나서 생긴 기름에 김치를 구우면 정말 맛있는데, 거기, 그게 완전 신김치였던 거야. 그래서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 이거야. 뭔가 졸려온 듯안 졸려온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되고 있어. 근데 잠 이미 많이 자왔어. 이미 많이 잤단 말이야. 나도 한 입? 아, 옴뇸뇸 내고, 얌얌얌. 아이고, 아이고. 아, 다이아나 귀엽다. 주얼팩. 진짜 귀엽거든요. 주얼팩. 저기 뭐야? 다이애나는 역사적으로 살짝 이 우리 주얼패드에서 조금 악역 느낌이었는데 그런 거는 다 집어치우고 얼마나 귀엽게 주얼패 다 동물이라 가지고. 아이고, 누우니까 편하다. 역시 사람은 누워야 돼. 난 파도가 아이고.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그리워 더 그리워 여기 내 마음속에 모든 너를 다 꺼내어줄 순 없지만 사랑한다는 말 예용 오오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땠나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땠나요? 하루 끝! 네가 좋아서 그래 낮에는 아무 얼굴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거짓말인데 바보 같은 네가 난 답답해 요거 하루 끝 하루 끝 같은 경우엔 이제 친구가 많이 불른 노래 그래서 알고 있지 말고도 뭔가 그냥 잘 알았어 열심히 밖에 돌아댕겼답니다 아 오늘 어땠어요? 뭐비 왔나? 아니면 왜냐면 하루 종일 처졌더니 모르겠다. 더웠어요? 뭐 요즘 맨날 더워가지고 더운지 안 더운지도 모르겠다. 오늘 PT 상담 받고 자취방에 쌓인 택배 정리했어요. 약간 받았던 택배 쌓아놨다가 정리할 때 약간 기분 좋다? 그런 편안함이 있지. 오늘 날씨 좋았어요. 산책하기 딱 좋았어요. 그래요? 그럼 좋다. 되게 괜찮네. 은근 선선했는데. 아, 그래요? 나 자느라 몰랐어. 어디? 아, 채팅 섞여 있어가지고 잘 읽지도 못하겠네. 나 체력 좋냐고요? 아, 뷰님, 내 풀트백 안 봤구나. 풀트 끼고 배터리 다닳을 때까지 내가 춤만 추었어. 어? 얼마나 대단한데. 팬카페 가면 춤춘 영상 대박 있어요. 야행성이야. 나 고양이 같다고? 고양이는 우리 젤리가 고양이고, 나는 사람. 나는 사람. 어제 입덕해서 아직 풀트백 못 봤어요. 아, 카페에 영상 많아. 알림창으로 보면 되지 않음? 근데 이거 알림창을 핸드폰으로 갈 수가 없던데. 스페이스에서 벗어나려고 뒤로 가기 누르면 무한 스페이스 화면만 나오고 아무것도 안 돼. 이. 아니, 모욕적인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는 답글은 왜 자꾸 추가하기가 뜨는 거야? 내가 숨기기 눌렀다고, 알림창에 뜨니까 그만 나오라고. 이 채팅에 드니까 그만 나와. 그리고 또 오늘 뭐 했나요? 다들. 오늘. 나는 자고, 밥 먹고 자고 형 방송 보다가 자고 그랬어. 아유. 아니, 내가 원래 커피를 소화를 못 시키거든요. 잘. 커피 마시면 배가 아파. 근데 어제 너무 먹고 싶었어. 그래서 끊은 거거든요. 커피? 근데 어제 너무 마시고 싶어서 오랜만에 먹었는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배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하루 종일 배가 아팠어. 커피 마시면 안 됐을지도. 근데 커피는 맛있잖아. 좀 아파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 아프든 말든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정? 인정. 용비? 전가. 뭐였지? 또? 그 뭐였지? 이거밖에 기억 안 나. 뭐였지? 중요한 건데. 나 무슨 말하고 있었지? 내가 무슨 말하고 있었는지 기억하는 사람. 오버워치 했다고요? 오버워치, 옛날에 오버워치 많이 했어. 옛날에. 나는 젠야타만 했어요. 젠야타만. 스. 나이 발음 자꾸 세 가지고 미치겠어. 말하다 보면 내가 나도 모르는 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니까? 미치겠어. 쎄쎄쎄쎄 이렇게 자꾸 샌다고. 개웃겨 경쟁했어? 오버워치는 친구들이랑 본만 했는데 왜냐면 5초는 게임 못하니까. 5초는 게임 못하니까 완전 쉬운 로봇이랑만 했지. 로봇이 약하니까. 사람이랑 하면 숨만 쉬고 바로 죽어야 되는 걸. 그래서 어쩔 수 없었지. 하트 왜 날리는 건데? 나도 하트. 하트. 아니, 근데 스페이스 들은 거 들었는데, 노래 소리 다 먹어서 완전 킹 받았다면서? 난 그것도 모르고 노래 엄청 열심히 해줬는데. 소리가 다 먹었었구나. 몰랐네. 아, 아이고. 응? 마라탕도 먹으면 배 아픈데 먹는 사람 많잖아요. 맞아. 마라탕 먹으면 속이 아파. 속이 아파. 그래서 쓸수 없어. 하지만 어야, 어야. 하지만 어? 나 무슨 말 하고 있었지? 방금 눈 때린 거 때문에 기억 다 까먹었어. 어? 무슨 말 하고 있었지? 아잉? 나 무슨 말 위랑장. 위랑장 아주 약하지. 내가 보기엔 난 죽어도 장기 기증은 못한다. 너무 썩어서 이거 기증받는 사람이 불쌍해질 거야. 일단 위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야. 아, 이런 스페이스 켜고 잠들 것 같네. 누워서 하니까. 아, 커피 마시고 싶어. 아, 토요일인데 이렇게 낭비한다고? 잠으로? 토요일은 말이야. 최대한 안 자면서 이 즐기고 만끽하다가 월요일에 그럼 잠이 부족하네. 곤란해. 근데 잠은 진짜 부족하면 약간 머리 안 돌아가. 인지능력 떨어진다니까? 진짜로. 아, 내가 지금 한마디 하고 한마디 까먹은 것도 졸려서 그럴 수도?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졸렸지? 위장약에 수면제 있나? 병원 갔다 왔거든요. 배 아파서. 배 아파서 어쩔 수 없었어. 다 같이 날 위해 울어주는구나. 고마워요. 근데 뭐, 약 먹었으니까. 괜찮아. 근데 진짜 몰라. 근데 커피 먹고 싶어. 눈이 감기는구나. 스페이스하다 자면 안 되는데? 곤란한데? 응? 곤란한데? 응. 뭐야? 돈트 아파 뭔데? 커피 우유 같은 건 아닌데? 유당불내증도 있어서 우유도 소화 못 시켜요. 하지만 알빠누 하면서 그냥 초코우유랑 막다 마시는 거지. 하하하하. 디카페인도 아파지나요? 몰라요. 디카페인 먹을 거면 커피 왜 먹냐? 노은채 아파. 흑흑, 아프지 마요.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을게요. 아이고. 뭔가 졸려. 진짜 약에 수면제 있나 보네. 스페이스 하다 잠드는 거 아니야? 실시간으로 나의 잠꼬대가 송출되는 거지. 허공에 대고 쌍욕을 하는 거야. 야이 삐삐삐 하면서 이러고 쌍욕 송출. 그러면 곤란해. 곤란. 관련. 콧물 나오네. 감기 걸렸나? 감기 걸려서 잠이 오나? 아이쿠. 나의 몸이 회복을 하기 위해 잠을 자려고 그러나? 어? 아이, 채팅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소통이 힘들잖아, 소통이. 거참. 졸리면 가도 돼. 아프지 마. 규칙적인 생활은 글렀어. 욕하는 나도 좋다고? 어머. 커피 맛이 중요한 거 아니야? 아, 몰라. 몰라. 몰라. 그런 건난 모른다. 별런 거 몰라. 오잉? 오잉? 아, 채팅 다 섞여서 뭐 읽을 수가 없네. 됐어. 글렀어. 내려쳐. 내려쳐. 토요일이라 잘하면 행운 할지도 모르겠네. 주말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엄지척이 막 올라오네. 박수 치네. 내가 방송을 키는 걸 그렇게 기다렸단 말이야? 감동. 감동. 감동란도 맛있는데. 근데 최근, 아니, 최근이 아니라, 오늘 아침밥으로 계란후라이 2개 하고, 반숙으로 하고 김치랑 약간 꽁치김치랑 밥을 먹었는데 약간 너무 배불러서 그만 먹고 싶었어. 근데 그래도 뭔가 나는 집밥은 뭔가 밥그릇은 다 비워야 될것 같은 느낌? 급식? 옛날에 그런 거는 이제 다 그냥 급식은 그냥 버렸는데, 그치, 꽁치김치 맛있겠지. 대문하면 스튜? 그쵸? 근데 저번에 스튜 기다리는 사람 있었어서 방송에 엄청난 고봉밥 채팅을 남겨주시더라고요. 엄청난 장문 진짜 웃겼는데 갑자기 안녕하세요, 우치님. 혹시 스타즈밸리 이제 안 하시나요? 다시 보기 안 올라오나요? 이제 안 하시는 건가요? 약간 이런 내용인데 엄청난 장문으로 올라와서 너무 웃겼어. 꽁치김치. 우리 할머니가 해준 꽁치김치. 완벽하겠지? 케이크 먹고 싶어. 맨날 그래. 아이스크림, 케이크, 이런 거가 너무 좋아. 인정? 인정. 동의? 부감. 용비? 정가. 왜 재밌는데 왜 분따날려? 진짜 재밌는데. 야, 이거 봐. 하트 날라오잖아. 얼마나 그건데. 아, 주먹 뭐야? 왜 때려? 아야. 아야. 미워. 왜 때려? 왜 분따 날려? 왜 때려? 이씨. 우씨. 아이스크림. 나는 초코맛. 웬만하면 다 좋아. 초코맛. 커피 맛도 좋아. 막 민초도 괜찮고. 다 좋아. 탱귤탱귤도 맛있어. 스크류바도 맛있고, 그런 거지. 엄지엄지척, 엄지엄지척, 사랑하고 다정다감해.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매력이 넘쳐요. 엄지엄지척. 엄지척 처음 나왔을 때, 테일즈 런너에서 엄지척 이벤트 했단 말이야. 콜라보 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의상을 얻으려고 노력했었지. 헤어는 없는데 의상은 있다, 그래서? 엄지척 의상. 여자 캐릭터 전용이라. 아니, 그, 뭐지, 테라는 옛날부터 그게 짜증났어. 남자 복장, 여자 복장이 정해져 있어서, 와, 이 바지 예쁘다 했는데, 여캐한테 못 입혀. 우와, 이상이 이쁘다 하고 남캐한테 갖다 댔는데 남캐 못 입어. 아니, 이걸 왜못 입는 거야? 이러면서 내가 얼마나, 원통했는지. 아? 얼마나, 얼마나. 난 지금 잠들었어. 수고해. 오, 놀랐지, 하하. 좀 놀래켜 봤어. 와일드 바디? 맞아, 와일드 바디 맛있어. 아이스크림 양도 한다고? 특별히 받아줄게. 특별히 받아줄게. 에이에스엠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한 시간만 한다 했는데, 이건 뭐 30분 했는데 말이야. 졸려 죽어. 왜 울어? 울지 마. 냐. 또. 이 뭐야? 또안 들려가지고. 아, 진짜 짜증나 뻔했네. 얼룩을 먹을 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 없어. 왜냐면 아이스크림 5개 사와도 하루 만에 5개 다 먹어서 사와도 다 사라져. 한 30분 정도 했네, 우리. 내가 지금 30분이나 떠들었더니 허가정. 대박, 대박이다. 커피 먹고 싶어. 커피. 아야. 커피 먹고 싶어. 커피. 아이스크림도 먹을래. 아이스크림. 응? 왜붐 떠날려? 완전 좋은 얘기인데. 그러하다.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아, 왜 때려? 때리지 마. 맞아. 방송 구독 티콘이 아니라 그 뭐지? 구독 배지? 배지랑 그런 것도 다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달걀 한 개로 1개월부터 1개월이 다 똑같은 거 돌려쓰고 있거든요. 에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바꾸긴 해야 돼. 이거 다음 방송 켰을 때 하지 뭐.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안 들리는 줄 알았네, 또. 그렇다. 아니다. 와우. 그렇군요. 너무 좋아요. 에바다, 진짜. 하나도 안 똑같아서 죽고 싶어졌다. 아, 그런 거지, 뭐. 똑같았으면요, 내가 이러고 있겠냐? 여러분입니다. 앙트리쇼. 말로.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여기는 기준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앙트리쇼 나라봐입니다. 하자 하자 하자. 아닌가? 더 고음인가? 하지! 답답한 놈들한테 쓴다. 너처럼. 네. 모르겠네. 디도예요, 디도 따장님, 따장님. 여기 디도예요, 디도. 띠도이요, 저기, 저기, 띠도이요. 목 아파. 이거 진짜 어떻게 하시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응. 어, hello, I see your surname there. Surname. 케케케, 케케케. 안녕하세요, 케케케. 케케케케케케. 아, 진짜 웃겨요, 케케케. 인간, 그렇다. 그렇다. 이몸, 이몸, 이몸, 이몸? 이몸 등장이라는 것이다. 아유, 채팅 다 섞인 거 봐. 어떻게 보라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네. 아, 정말 친절하지 못하니 썩은 X. X는 썩었어. 기능이 구려. 캔노 개 닮았어요. 미쳤다. 진짜? 고마워. 소란이 하루나니 가오 미츠메테 따라 소레와 시다 때 키미가 오시에테 쿠레타 마르데 소레와 보쿠라 미타이니 요리소 오테루 소레 온나이 따리 와라 따리 츠나이 데 유쿠 난 주카이 눈 벽카이 부츠카리 아떼 난 주넨 눈 벽넨 무카시노 이카리가 오시지신 무아스레타코로니 보쿠라니 토토이테루 보쿠라 미츠카리 응? 하, 마크 주민. 하, 하, 하. 하. 개떡같다. 하. 아, 너무 똑같은데? 미쳤는데? 안 되겠는데, 이거? 곤란한데? 너무 똑같아서 곤란한데? 하. 좀비 소리. 하. 하. 맹. 맹. 이거는 양이야. 맹. 그리고 주민. 하. 하. 그리고 좀비. 또뭐 있지? 칼에 맞을 때 내는 소리. 또뭐 있지? 크리퍼? 크리퍼는 약간 취취, 아, 취취거리면서 그런 것밖에 없잖아. 똑같다. 와는 뭐야? 하나도 안 똑같다는 것 같잖아. 어디 또뭐 없나? 이제 아니잖아. 또뭐 있냐?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와꾸님께서 하늘에서는 에비앙이 내린다고 해도 홍수라서 더럽다고 했어요. 대박이지. 그렇다. 너무 안 똑같았는데 방금?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아휴, 이건 진짜 너희가 나 가스라이팅으로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 아자. 아자. 왜 갑자기 분 떠나느냐. 왜분 떠나냐. 다 나빠. 미안해, 마. 너가게 날 버리고 떠나도 돼. 네가 원한다면 그래 굿바이. 너나 내 맘 가지 잡은 건 아니야. 아 나이 그런 거는 아호이 마이팅. 수세미 면접관이 지금 말하면 되는 저희 엄마는 저 괜찮은 회사인데. 아야 면접관 어기야 제차 어기야 제 찾을 거야. 저샤 어서도 널 찾아버린다. 아니야, 쟤. 독한 마음을 버려했어. 애써 보내지, 밟은. 왜 이렇게, 순간 머릿속으로, 지니님 파트 같은데 왜 이렇게 지니님처럼 안 불러지지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내가 세미님 파트를 부르고 있던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미님처럼 부르느라 진니님처럼 안 불러진 거지. 나 이제 숨 쉬듯이 성대모사를 하는 지경에 다다랐나 봐. 친구는 가련다. 근데 약간 핸드폰 개 끊기는데 이거 스페이스 이상 아닌가? 지금? 응? 이상한가? 김호초 성대모사요? 뭔 소리야? 김호초 성대모사를 어떻게 해? 진짜. 아! 지금은 괜찮다고요? 오케이. 10분 남았네. 우리야, 함께할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함께할 시간. 오, 10분 남았어. Oh my god. 괜찮아. 난 존나 최강이니까. 카밀라, 나랑 결혼하자. 너무 예쁜가? 아, 또안 들리니? 저기요, 되네. 뭐 할라 했지? 반갑네. 나는 구리주라고 하네. 반갑네. 나른야 아이돌의 지망생, 아이돌의 지망생, 응. 나른야 트위터, 아니, 트위, 아니, 트위터. 응, 트위터 왜 이래? 왜 그러냐고. 아, 나 조금 아이스크림이 조금 많이 먹고 싶다. 응. 아니, 얘기거리 없으니까 7분 일찍 끌래. 어쩔 수 없어. 너네 뭐 얘기거리도 없잖아. 그니까 어쩔 수 없어. 지금 슬슬 렉도 오지게 걸리니까. 어쩔 수 없지. 자, 나갈 테니까 다들 이거 아닌데. 요거 해줘. 다들 손 흔들어줘. 요거 해달라고, 요거. 딴거 말고, 요거. 와, 다들 손 흔들어준다. 히히. 자, 나도 안녕. 나도 안녕. 왜안 되지? 됐다. 안녕, 끝. 바이야. 뿅.